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아빠가 호소 아닌 호소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한 번은 딸애가 학교에서 단체로 춤을 추는데 규모가 꽤 컸어요. 당연히 수많은 학부모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전부 휴대폰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서 사랑스럽게 춤을 추고 있는 생생한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애써서 그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더라니까요, 글쎄. 네. 저도 전에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터라 공감이 참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좋은 것, 예쁜 것, 멋진 풍경들 앞에서 습관적으로 렌즈를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간직하고 오랫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는 사진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돌아와서 한두 번 다시 볼까요? 아무튼 그 생생한 감동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한참 됐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때 그 광고 카피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가 유난히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주님과의 생생한 감동을 놓치지 않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입니다. New Start. 3월 15일 수요일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 소리엘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뉴 스타트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힘찬 라디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을 나누고 있죠. 오늘 지금 이 순간 힘찬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는 찬양이나 또 여러분 삶의 은혜들, 간증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랑도 좋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모바일 사연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영생과 형통의 신앙 8단계를 소개한 책 최모세 목사님의 진리로 무장하자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편곡하지 않은 원곡 그대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송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우리나라 이 사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일어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두 곡의 찬송가인데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를 악모하는 자, 두 곡의 찬송가를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나눕니다. FM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두 곡의 찬송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수요일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어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세요. 자, 0120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양들이 달려가듯 모든 열방 백성들도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휴식 가지며 어린 아들과 함께 들으니 좋네요. 어제 상상발전소 소리 들으시고 보내주셨던 상상이었는데 참 비유가 아름다운 것 같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3204님, 7살 아이와 함께 이사 중이에요. 아이가 요청한 찬양이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요셉처럼이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가사가 은혜로워서요 하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나누죠. 5896님, 역류성 식도염 또 십이지장이 많이 부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아직도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다고. 건강해지도록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의 손잡고라는 찬양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늘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는 극동방송의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샬롬. 아, 이게 몸 불편할 때는 사실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잘 잡고 찬양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서기로 몸부림치시는 우리 5896님의 사연 참 도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2535님 지난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보내주신 사연인데 쓰나미가 지나간 듯 이 땅의 곳곳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이 땅,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민이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네요. 우리 힘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나라가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아니요 그날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한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하신 찬양 두 곡 나눠볼까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찬양들이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좀 골라봤는데요. 3204님 청하신 곡 파이디온의 요셉처럼 이어서 김명자님이 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네. 보내드린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요셉처럼 그리고 노아의 천국은 마치 두 곡의 찬양을 보내드렸는데요. 정말 들으면서 뭐 힘도 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석을 찾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고 찾는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네요. 자, 힘찬 라디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역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들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인지 그런 찬양들도 신청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5533님 청하신 찬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주소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3월 15일에 함께하신 힘찬 라디오 수요일 순서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 택민사랑님께서 청하신 찬양이었어요. 좋은 교회라는 곳, 아마 담임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튼 예배당 이전을 얼마 전에 하셔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당이 잘 차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말씀이 살아